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구약의 첫 오순절 절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과 좀 더 긴밀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이 칠칠절을 오순절로 좀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첫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어렵죠.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약을 먹어서 아마 저녁에 많이 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더 졸리는 약입니다. 아, 참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잘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오순절 절기에 첫 번째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건져낸 애굽에서 건져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율법은요 물론 1.1회까지 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 그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벌레 같은 죄인인가를 알아서 그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읽으면 알다시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원래 애굽과 함께 망에 마땅한 그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죠. 자신들의 세속적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이방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또 때로는 그들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살만해지면 다시 곧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부를 아예 완전히 망하게 만드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나는 새롭게 다시 이루겠다. 옛 언약,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이 문자로 돌비에 쓰인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안에, 그 새 언약 안에 담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의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0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오순절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자들에게 첫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다 마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가오는 첫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구약의 첫 오순절날 주신 그 율법이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거라는 그 약속을요 이미 그 에스겔에게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레위기 23장의 이 오순절 절기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그리고 우리가 또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 그 오순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초실절이에요. 유교절, 무교절 지나서 초실절. 그 초실절 안식일 날이 지나서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그 후에 바로 이 오순절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이 날 무엇이 드려집니까? 16절에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어떤 소제를 드려요? 새 소제. 새로운 어떤 제물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초실절 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실절 날에 드려지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드려지는 그 소제의 연장선상에 바로 이 오순절 날 드려지는 이 새 소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실절 날에 드리는 소제의 제물이 없이는 오순절 날에 드리는 소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초실절 요제로 드려진 어떤 것 때문에 이 오순절 날 새로운 소제 그것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로운 소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게 뭐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새 그 소제를 요제의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초실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흔들어서 누군가를 깨우는 거죠. 무엇인가 살아난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날 드려진 그 첫 곡식단이 요제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난 그 구약의 성도들을 예표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 드리는 이 새로운 곡식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새로운 백성 혹은 살아난 백성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 때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초실절,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을 사시다가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10일 뒤인 오순절 날 보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자 제자들의 태도와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다 변화됩니다. 그렇죠?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마음속에 임하고 거하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거하는 자의 그 새로운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것 그 축복은 여러분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아니 신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제 성경책으로 17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거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거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엮여진다, 묶여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받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맺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251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앞에는 잘 안 보고 뒤에 거, 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초점은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요 아들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누가 맺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 자식들을 낳은 게 아니라 또 자식들이 원해서 부모인 우리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연결되면 자식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게 됩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요, 애써서 번 돈을요, 자식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용돈을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돼요. 또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대신 나서서 그 잘못을 범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더 확실한 관계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거를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과 그 의로움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모든 축복들, 그것을 다 우리는 얻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모든 축복들은 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합을 이뤄주신 성령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이 예수님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자,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에 드려지는 이 새 소재에 담겨있는 예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미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날 보내주신 그 성령 때문에 이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우린 그것에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게 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존재, 참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과 뗄려 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의 관계, 그런 존재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보내 만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고 그분의 순종하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답게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얻으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힘들고 병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쌓고 더 만들어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보잘것없는 그것들 마음껏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자가 바로 나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담겨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해 오순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것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저와 모든 하나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드리겠는데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그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맛을, 미각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누리고 있는 거고, 청각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이 세상의 축복들, 또 심지어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예수뿐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